끝이 안 보여 계속되는 질문 내가 내게 묻고 다시 되물어 이런 애들 버틸 수 있겠냐고 그럼 아무렇지 않은데 왜 못 버티냐고 사실 아니 조금 많이 힘이 들어 혼자 끙끙 앓고 있었던 내 비밀 들어 줄 사람 하나 없다는 그 사실이 날 울컥하게 만들어버리는 이 현실이 날 울려 끝이 안 보여 침대에서 두 눈 떴을 때 아직 무중력한 꿈에 헤어나지 못한 채 아침은 왔는지 밤인지도 모르고 세면대 몽롱함에 꺼내려 해도 왜 그대로인데 내 거울에 보이는 나는 며칠 밤 낯에 화장 덕에 상당히 상한 피부와 목초 그리는 듯한 초점 그 밑에 다크가 삽질하는 것 마냥도 기쁘가 우주를 떠도는 기분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도 저 멀리 떠리 날 이끌어 I can't feel it, I can't feel it 내가 빛이 될 수 있음을 느껴 끝이 안 보여 출발선부터 쉬지 않고 달려왔는데 왜 원래 내 모습은 다 어디 가 고민 나는 뭘 줬는지 난 괜찮다는 그 말이 거짓되지 않게 매일 기도하는데 이놈의 기대치는 왜 이렇게 산 같은지 터져 나오는 눈물 닦고 다시 가족들을 생각하며 끝을 꿈꾸네 끝이 안 보여 날 좀 내버려둬 사실로 무게로워 빡빡한 스케줄을 끝낸 뒤 침대 위로 밀려드는 친구 가족들의 기대치 말로도 두 눈 뜨채 잠못 들어 뭐든 부딪혀 보는 법을 잊었어 사소한 것들을 피하는 버릇 생겼어 끝이 안 보여 뻔한 힘내란 말 예전 같지 않아 왜 이리 간절할까 우주를 떠도는 기분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도 저 멀리 별이 날 이끌어 I can't feel it, I can't feel it 내가 빛이 될 수 있음을 멀리 끝에 내가 원하던 게 있을지도 몰라 원하는 걸 얻는 건 내 같은 각오보다 수천 배는 힘들 텐데 그렇더라도 더 이상한 초파심을 낼 수 없어 난 다시 길을 잃는다면 나를 찾으면 돼 One, two 우주를 떠도는 기분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도